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공원 국가합창단 창립 일원돌 기념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사회주의 승리의 진군과 높이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 불패성을 만천하에 과시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선군혁명의 힘있는 나팔수인 공원국가합창단 창립 일원돌 기념공연이 22일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장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영도의 손길 아래 태어나 우리 혁명의 제1제대, 제1연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 조선을 대표하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로 장성 강화된 공원국가합창단의 창립 일원돌을 맞으며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혁명군가의 무한대한 위력으로 존엄 높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위용을 만망에 떨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 비안의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의 일꾼들, 창작가, 기자, 편집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영예의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공원국가합창단은 태양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열린 경사로운 2월에 창립 일원돌을 맞이한 긍지를 안고 뜻깊은 공연 무대에 당과 수령에 대한 소원가들과 조국 찬가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가들로 환희로운 음악 세계를 펼쳤습니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관현악관 남성합창,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빨지산 노래 연곡, 여성 삼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봄맞이,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박자, 조국찬가,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관현악 경주곡, 청산불의 풍년이 왔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협의 영광만리에 천하를 뒤흔드는 선군혁명의 승전가를 힘차게 울리며 혁명대호의 일심단계를 천백배로 다지고 천만 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폭발시켜온 혁명군대 예술단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예술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성 사중창 그이의 한생, 여성 중창과 남성 합창 그리움의 흰눈송이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가장 간과하고 존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합창단을 최고 사령부에 제일 가까이에 세워주시고 방사포의 일제 사격과도 같은 위력한 노래 포성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 결사 수호전 사회주의 강국 건설회로 불러일으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이 의려와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으로 천만의 총대 동지 혁명 전우들을 키워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진군가를 선창하는 나라의 마다들 예술단체 세계 인류급 예술단으로서의 위력과 명성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는 출연자들의 무한한 흥기와 자부심으로 끌어넘쳤습니다. 우리 당의 구람없는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이 자남치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불가항력적 위력이 응축된 공연은 남성합창 사회주의 지키세 우리의 행군길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첫 말리를 억세게 걸어온 것처럼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천만 군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우리식의 관현악과 합창, 다양한 성악 종목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 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 담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적 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말림화 시대의 정신이 맥동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창립 70돌을 맞이한 공문국가합창단의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공문국가합창단이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조선혁명의 핵심 부대, 기관차, 오늘의 쟁쟁한 발지산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 지비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공은국가합창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혁명군가의 우렁찬 뇌성으로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아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